안녕하세요. 파주환경운동연합 팟캐스트 초록마이크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동안 이계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안은 동네에 안 끼는 데 없는 백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김병민입니다. 환경단체가 큰 환경 현안에 이슈 파이팅하고 악의 무리로부터 환경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숨막히는 교육 시스템 때문에 환경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아이들과 아이들 먹거리 하나하나 안전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부모님들과 생업의 땅인 농지를 보존하고 싶은 농민들과 건물 숲에서 취업 준비와 일에 시달리는 시민들과 대화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병민님 동의? 뭐가? 이런 거 좀 시키지 마세요. 파주환경운동연합 팟캐스트 초록 마이크 첫 방송 축하를 위해 축하 메시지가 몇 개 도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 조영건입니다. 저희 파주환경운동연합의 팟캐스트 첫해 방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그 다음에 일반 우리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팟캐스트 방송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기대감이 크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저희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회원 중심의 사업이나 이런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팟캐스트 초록마이크 그 시작을 축하합니다. 두 멋진 청년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파주 이야기 기대할게요. 네, 파주 환경운동연합 팟캐스트 시작한 걸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파주 환경운동연합이 지역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이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 이계원과 그냥 김병민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환경 파주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병민님, 일단 우리가 파주환경운동연합 팟캐스트인데 여기가 대체 뭐하는 곳인지 이 방송을 왜 하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구의 번 환경운동연합은 안전한 지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하는 환경단체인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 환경단체고요. 30년간 우리나라의 생명을 지켜온 가장 오래된 환경단체이기도 합니다. 전국 54개 조직 중 하나인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에 처음 파주에서 걸음을 뗐고요. 마구잡이 개발이 몰아치는 이 땅을 살만한 터전으로 가꾸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에 동참해왔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미래 세대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손을 맞잡고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진 않았지만 어떤 가치와 역사를 가진 단체인지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소개는 이쯤 하도록 하고요. 우리 한번 지역사회에서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형민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운동연합이랑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거는 그 생태에너지 강사 과정을 밟았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5명인가 6명 정도의 강사 수료 과정을 마쳤었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의 회원들이 실제로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생분들과 같이 환경 지킴이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좀 같이 하진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환경운동연합 제일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환경운동 자체에 되게 문외한입니다. 그렇지만 뒤에 얘기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시민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파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모든 자리에 파주환경운동연합이 항상 저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제안도 함께 하게 된 것이고요. 모두 연결된 환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쵸. 확실히 파주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 가장 활발한 단체 중 하나로 손꼽히기는 하죠. 그럼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이번 연도에 했던 일들을 간단히 되짚어볼까요? 일단 다양한 생물종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는데요. 3월부터 공릉천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파주환경연이 수질 검사를 한 결과 독성물질들이 나온 적이 있었죠. 집단 폐사? 독성물질이요? 대박. 그래서요? 파주환경연에서 이를 이슈화해가지고 관광객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소년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공릉천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교육 또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떻게 그 독성물질들이 검출이 그 흘러왔는지가 검사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거 검사도 안 하고 이거 방지하겠다고 개발 사업을 또 한다고 관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그 공릉천 지킴이 교육 활동은 꽤나 인상적이네요. SBS 물 관련 다큐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네, SBS 물은 생명이다에 나왔었죠. 그리고 문산천 주변에 살고 있는 층층 둥글레라는 멸종위기 2급 식물을 문산 수업구 환경동아리와 파주환경운동연합 생태강사분들이 함께 3년간 열심히 보존했습니다. 우와, 층층 둥글레? 이름만 들어도 이것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야 될 것 같네요. 자세히 다룰 게 참 많네요. 그럼 이름이 이쁜 층층 둥글레는 파주환경연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보존이 잘 되어서 개체수가 늘어났는데 이를 이유로 환경부에서 오히려 멸종위기종에서 해체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역시 심층 분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쵸. 층층 둥글레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특이하고 예쁜 생물들 이름이 많답니다. 다음에 많이 소개 한번 해보죠. 오호. 그리고 요새 환경하면 또 미세먼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근 산자부에서 파주에 이름만 들으면 멋진 뿜뿜 도시도시한 느낌의 SRF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오, 그게 뭔데요? 이게 일종의 화력발전소로 쓰레기들을 태워서 나오는 열로 발전하는 발전소예요. 오, 쉣. 파주환경운동연합이 SRF 발전소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국 각지에 SRF 발전소 대책위가 도움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국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도 이번에 SRF 발전소에 대한 폐단을 검사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자문 발전소도 있고 폐기물 발전소 납품하는 업체가 제대로 관리도 안 돼서 맨날 불나고 다이옥신 같은 게 막 날아다니던데 그런 게 들어오면 진짜 끔찍하겠네요. 네, 그래서 환경 사업장에도 개선 요구서를 파주시에 제출한 상태죠. 제가 동네 안 끼는 데 없는 백수라 지난 5월 화학물질 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증진을 위한 좌담회라는 곳도 다녀왔는데요. 관련 조례는 잘 진행 중인가요?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은 작년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까지 편성됐다고 합니다. 오호,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약간은 안심하고 살 수 있으려나요? 마지막으로 카카오 같이 모금함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청소년 미세먼지 모니터링과 함께 캠페인, 이외 미세먼지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있나요? 와, 진짜 많은 일을 했군요. 정말 필요한 일을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방송이 루즈해졌잖아요. 그건 농담이고. 방송 시간과 청취자를 고려하여 간단하게나마 많이 많이 한 활동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몇 가지 이야기는 재미있고 자세하게 차후에 꼭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방송 왜 하나요, 명민님? 갑자기? 초록 마이크. 이거 왜 하냐? 저는 사실 환경 전문가도 아니고 처음 이 방송을 제안받았을 때 환경과 직면해 있는 먹거리, 교육, 정치 등 다양한 환경 생활 주제를 다루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방송을 하고 어떤 방송을 할 것인지 병민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 오프닝 때 개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저도 생각이 많이 겹치는데요. 사실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 하더라도 환경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다 뭐 사회 문제도 걸쳐 있는 거고 교육 문제도 걸쳐 있는 거고 정치 문제도 걸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좀 더 우리 환경이니까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좀 다양한 시점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방송이 됐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모든 문제들이 다 연결돼 있고 생태학적으로 자연주의적으로 사람 한 명 한 명의 인권과 전체적인 생활 환경도 함께 보고 시작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못 보는 부분들을 바라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라는 이 정신을 이 방송에서 또 실현하는 우리도 연결돼 있나요? 그런 건 아, 그런 거? 그런 거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병민님 어떠셨나요? 일단 대본이 이렇게 위에서 착 날라와가지고 우리가 아직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더 말랑말랑하고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주제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대신에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단체여가지고 그 단체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건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네요. 오늘 되게 많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파주환경운동연합 팟캐스트 초록마이크 첫 방송 파주환경운동연합과 방송의 방향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교육, 먹거리, 농업, 지역환경, 정치 등 생활 밀착형 환경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계원, 김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기획 정명희, 제자 이계원, 진행 이계원, 김병민, 제공 파주 환경운동연합. Steps left and we take two steps right and we can snap our fingers and just do it all night and you can groove with me as I groove with you. We're just grooving together in the middle of the dance floor. Looking all fly in that dress, hands on you're the freshest. Pretty young thing doing that dance, we just need to keep this going.